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같이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저희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다니라. 5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2장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일로 3일 동안도 주님의 보호와 그리고 긍휼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나온 것은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고 주께서 매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사모하는 심경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저녁의 시간이 말의 잔치가 되지 말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풍성하게 내려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그리하여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지하실에서 교회당을 나갈 때는 손을 꼭 쥐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리라 결심하며 이 교회를 떠나 3일 동안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새 수요일은 신앙과 참된 은혜의 체험이라는 제목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를 간략간략하게 지난 시간까지 연결해야지만 오늘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난 시간 찾았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서 그 예수께서 그 큰 병을 내어쫓고 모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큰 권능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병든 자가 낫고 문둥이가 나음을 받고 고침을 얻어서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심지어 살아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은혜를 입고 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왜 다시 사셔야 했는지도 모르고, 쉽게 얘기하면 성령은 체험했지만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이런 삶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성령을 그렇게 한량없이 받으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택한 본문이 사도행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엇이었죠? 성령을 한없이 받았는데도 끝까지 남아있는 관념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가 가르쳐주고 성경을 봤지만 성경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은 이상한 가르침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남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없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고 성령을 체험해도 못 알아듣게 됐는데, 오순절에 이르게 되어서 오순절을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많은 성도들은 그 체험한 성도들의 설교를 듣게 될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리고 왜 죽으셔야 됐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구약과 신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순식간에 신앙의 체계가 잡히기 시작했다는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도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가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려울 것인가?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그 성경 본문은 바로 7장 전체가 어떤 맥락에서 있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일곱 집사를 6장에서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되고 사도들이 말씀 전파와 기도에 전무하고, 그리고 집사들이 그 모든 일들을 공개하는 데에 열심을 내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다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결단이나 성령의 인도도 필요하지만 성도들이 성숙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그 중요한 일인 과부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고아들을 돌보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자기의 손에서 떼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럴 때 모든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했어요. 그런 성숙한 반응을 보이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자리가 잡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돈독하고 또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아주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이런 것들을 민간에 전파하면서 전하면서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에 살아있음을 보여줬죠. 그런 면에서 이 집사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 집사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 집사겠죠. 근데 이 사람이 오게 되는데 공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마을, 뭐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뭐 이런 데서 온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이방인은 아니고 아마 그렇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공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어떤 일들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아마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백성과 장로들을 충동시켰다. 그랬으니까 그런 정도 정치적인 공작을 꾸밀 수 있으니까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아마 그러한 공회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그 스데반을 끌고 오고 그 다음에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뭐라고 회방하게 했냐면은, 이 사람들은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않는다. 그래서 그 증거가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그랬다. 사실은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전부 다 오해의 소산이었어요.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거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율법의 규례를 고치겠다 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게 더 하고자 하여 왔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새롭다기보다도 보다 완전한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 가운데 가르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똑바로 안 들으면 이런 이상한 오해가 생겨난다 얘기예요. 정신 차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경건하게 들여다봐야지. 선입견을 보고 들여다보니까 똑같은 얘기 듣고 나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증인을 쓰고 그러니까 결국은 스테반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 그때 이제 스테반이 7장에서부터 장엄하게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는 스테반이 어떻게 깨달은 거예요? 뭐 간단하죠. 쉽게 얘기하면 2장에서 말하자면은 그 오순절 성령 체험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같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장에서 회심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겠죠. 어쨌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사람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런 유대인이 꿈꾸고 있는 정치적인 회복 또 다윗 왕국의 그 영광스러운 날들의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도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그리고 복음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니면은 2장에서 베드로에 의해서 베드로와 11사도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설교를 들으면서 말하자면 신앙이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체계죠. 그러니까 구약의 신앙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끊어져요. 끊어지는데 이렇게 내려오던 신앙이 옆가지로 꺾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앙적으로 잘못된 이해로 꺾어지기 시작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유대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복음서에 나타날 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과 생각들이 구약에서 바로 온 사상이 아니라 구약을 똑바로 이해하면 신약과 맞닿는데 똑바로 간에 중간에서 꺾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수많은 종교 분파가 생겨나게 되고 수많은 종교적인 이론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구약 종교에서 이탈해 있는 거예요. 구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연결을 시킨 것이 바로 세례 요한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약을 제대로 해석을 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견에 일치를 볼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꺾어지면서 결까지로 흘러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나간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는데 그 성경에 대한 오해는 그 시대의 사고와 그 시대의 생각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을 직접 끌어들여서 신약의 성취로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커다란 차이가 나게 되는 데서 이제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하여튼 그 7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도 말해요. 쫙 읽어보면은 숨도 안 쉬면서 설교를 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또 이삭과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애굽에서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가는 이야기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세의 태어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광야의 교회와 말하자면 다윗 왕과 막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 마지막 가만 내비뒀으면 이제 어디까지 갈 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것과 앞으로 다시 오실 것까지. 그래서 성경 전체의 역사를 통관하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강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구약을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 시대 속에서 생겨나게 된 잘못된 사고와 생각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이 무너지고 성경 자체의 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설교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들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설교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가 희한하게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와 거의 완벽하게 같다는 거예요. 길이 이게 좀 길고 그게 좀 짧은데 근데 결국은 거의 같은 설교. 똑같은 정신이.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설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근데 말하자면은 그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깨어졌던 사람들이 만약에 다시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다면 그때 태도가 어땠을까요? 어땠겠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그러면서 깨어졌던 사람들, 그거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맹목적적으로 섬기던 그렇게 뺏겼으던 그 구약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경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회귀하고 돌아섰을 때 그 설교와 오늘 이 7장에서 증거되고 있는 이 설교가 같은 정신이거든요. 같은 영에서 나오는 설교예요. 근데 이 7장의 설교가 훨씬 장엄하죠. 사도가 무색할 정도로 평신도가 말해 이렇게 장엄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했겠니? 그렇죠. 한없이 감격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한 이 말 동의가 됩니까? 되면 아멘 해보세요. 됩니까? 예. 네. 그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사람이 들으면 그렇게 감격했을 그 설교를 오늘 54절을 보세요. 결국은 베드로의 설교와 내용이 똑같다는 게 뭐냐면 그 보세요. 53절에 보니까 이거죠. 52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나 의인이 오실라 예고한 자를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아까 거기에서 본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54절에 저희가 들었다. 그게 또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뭐라 그랬냐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땠어요? 우선 조용히 그 설교할 동안 거기까지는 그 후는 안 들었지만 거기까지는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땠어요? 감격.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들으면 감격했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먼저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찔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도 똑같이 마음에 찔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마음을 찌르는 거죠. 다가가서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확 찌르는 거예요. 근데 그 찌르는데 근데 앞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찔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회개는 베드로가 하라 그랬지. 언제 회개를 했어요. 어떻게 할꼬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 그랬죠. 이래서 거짓말이 생겨났는가. 어떻게 했어요? 찔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봤겠어요? 다 죽어갔겠죠.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이 누구하고 똑같았냐 하면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으악 하고 넘어졌을 때 말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가서 서서 주님 앞에 서서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랬어요? 이랬어요? 걔는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님인 줄 또 어떻게 알았어? 주여. 뉘시니까 거긴 좀 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하리까? 이게 신나는 대답이에요? 아니면 힘없는 대답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그 말이나 주여,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하리까? 그 말을 한 사람들의 그 고백은 뭘 보여주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예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기독교에 대한 그릇된 편견,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가르쳐준 그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사상의 틀,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르르 쿵쾅 와장창 무너지는 그 소리예요. 자, 봅시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행하여야 할까?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하여야 될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감히 자기는 가르칠 선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 내 앞에 나와서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를 배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많은 곳에서 왔지만 그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도다. 그들은 신앙에 대해서 자신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살았어요. 어떻게? 다윗 왕국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그 시대의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경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망도 있었어요. 그리고 열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때? 헌신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걸었어요. 종교의 기본적인 요소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고가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 형성되어진 것이, 그것이 무너지니까 마지막에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해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사상의 체계들이 무너지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늘 도루묵이란 말이에요. 한번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가가지고 무슨 절도를 하는 은사체험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도로 하듯 은사체험을 해도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냥 그것이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고의 벽이 무너지지 않고 자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견고해요. 은사체험 많이 한 사람들이 견고하지를 못해요. 견고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하나의 감정 노릇이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서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데반의 설교도 성령이 충만한 설교였고 베드로의 설교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찔렸고 또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도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한쪽은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그 고기나 잡던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감히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를 가르쳐준다 그럴 때 무릎을 꿇고 들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교육받지 못한 사람.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 앞에 자기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면서 무엇을 어찌해야 할 거라고 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데, 근데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러니까 어때요? 틀림없이 다리의 힘이 후들후들하면서 쭉 빠지면서 펄썩 주저앉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이제껏 자기가 의지하며 살아왔던 사고와 사상과 나름대로의 생각과 선입견과 그리고 생활의 신조와 삶의 목표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구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우리가 죽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자기를 의지해오고 자기가 의탁해서 살아오던 그 모든 사고의 틀들이 전부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각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나갑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게도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네?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어떻게? 마음이 찔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거죠.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스데반이 말은 잘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문제는 설교는 좋았지만 성령이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할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어느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못지않게 이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뿐만 아니라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또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듣고 이 사람은 행실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설교를 잘 듣지 않는다, 그런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옳은 대답이 아니었어요. 물론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흠없는, 도덕적으로 흠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걸 잘 들으세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듣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는 데서 회피하는 방법이 너무나 여러 가지라 해요. 당신은 말은 잘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내가 당신의 말에 귀를 못 기울여 주겠어. 아니면은 삶이 너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아무리 말은 잘해도 내가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 아니면 뭐 심지어는 나아가서 어느 정도냐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때문에 나는 그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 말을, 상스러운 말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설교는 들을 가치가 없어. 뭐 등등의 많은 이유들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면에서도 해당사항이 없었어요. 왜 그래요? 집사를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설교를 했으니까 설교자의 자격의 문제에 있어서는 베드로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논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도 결국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했는데, 이 마지막에는 어떤 결과가 왔냐면은 말씀을 들으니까 그 다음에 마음의 말씀이 찔렸어요. 여기까지는 확실히 영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안 듣는 사람이에요. 네? 쉽게 얘기하면 하고 나서 애척을 하든지 아멘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근데 듣지를 않으니까 긍정적으로든지 부정적으로든지 마음에 찔림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찔림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서 과연 그러한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찔리죠. 집중하지 않고는 마음에 찔리는 법이 없어요. 졸면서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듣지 않으면 내용을 모르니까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할지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찔렸어요. 여기까지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아니고 누가 그 마음, 그들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찔렸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잘못됐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가책이 오는 거예요. 그게 찔림이에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을 듣다 찔린다. 그럴 때는 어때요? 내가 평소에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던 것들을 내가 확인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찔리는 것이 아니라 이 찔림은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저 말이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가책이에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온 거예요. 찔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반응은? 이 말을 들은 다음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가는 게 어떻게 가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밤에 자다가 수련회 가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겠지만 뽀드득 뽀드득 하는 사람 있죠. 생시에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뽀드득 뽀드득 일을 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일을 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장거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적개심에 불타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향한 적개심이에요? 스데반을 향한 적개심인데 결국은 스데반이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니까 얼굴이 어떻다 그랬어요? 아니 왜 천사 같은 사람 보고 한 맺혀서 일을 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을 가는 건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일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 말씀에 대해서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럼 좀 더 나가봅시다. 아니 말씀에 대해서 왜 일을 가요? 왜 일을 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때 그것도 정확한 말씀을 그것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을 그것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은혜가 가득하고 권능이 많은 자기들이 눈을 뜨고 이렇게 봐도 천사와 같이 빛나는 그 사람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를 갈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이를 갈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맞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이죠. 이거 뭐예요? 찔렸어요. 아, 저 말이 맞고 내가 틀릴지도 모른다. 그런 가책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천사와 같이 얼굴을 한 그 사람이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단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를 갈고 그 말을 못하게 결국은 설교를 못 끝내고 돌에 맞아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내 생각하고 틀리다. 내 생각하고 틀리다. 여러분 오늘 고백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뭐 겉으로 드러나게 대답을 하면 또 그 망신이 될 테니까 드러나게 대답을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우리 눈으로 말합시다. 눈으로 내가 읽을 테니까 말씀을 듣다가 반발 같은 거 생긴 적 없어요? 또 그 말씀을 듣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속에서 반감이 솟구쳐 나오는 적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았던 그런 때 있죠. 이게 왜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듣는데도 이렇게 반발이 생겨서 율법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다 그러는데 율법은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돌멩이로 들어서 쳐 죽이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입력되어서 가지고 있는 율법과 신앙과 인생과 그 다음에 믿음과 이런 것 그리스도에 대한 견해와 이런 것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이 이토록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가 마음에 와서 부딪히지 않고 그저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초점도 없고 헤매다가 끝나는 말씀이었으면은 이들이 이렇게 과민 반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들을 명확하게 가르는 거예요. 믿을 사람과 도저히 믿지 않을 사람들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설교자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관심은 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올바른 것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은 별로 없어요. 전에 보면은 가끔 사람들이 열린 교회 오늘도 두 명이나 전화가 와서 우리에게 물어봤는데 열린 교회 성문을 듣고 왔는데 부부가 왔는데 한 사람은 한없이 감격하는데 한 사람은 벌레 씹은 얼굴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잡아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러면 무슨 그러면 사람들 속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참다운 은혜 차원과 관련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이런 거거든요. 사람 내부에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고 받아들여서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를 방어하고 보호하려는 그런 본능과 방어 기제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하고 다녀요? 말씀을 봐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참 좋더라. 말씀을 들으러 가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지금 괜히 허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일을 마음에 찔릴 때 일을 갈고 돌멩이를 던져서 스데반을 결국은 돌무더기에다가 돌멩이로 찍어서 죽여버린 이 사람들이 어땠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따라서 살려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 예수를 그렇게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영광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올바른 성경의 선포가 들리자 이 사람들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와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어떤 세계를 관통하는 이런 설교를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 빼고 또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그것도 빼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그리고 그 아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낳는데 이삭이었고 또 이삭이 그 다음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아들 밑에 또 아들이 있었는데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고 그 얘기할 때 돌멩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니 왜 그래요? 자기들 생각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멩이를 들어서 친 지점이 어디였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오리라고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의인이 왔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은 예수를 죽인 거야. 그 얘기를 하니까 돌멩이 들어서 쳐주는 거야. 그 대목에서 설교가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은 유의를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들은 뭘 원했던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고 신앙의 체계를 모두 보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니까 그 그리스도가 모든 신앙의 체계와 모든 신앙의 사고의 모든 체계에 구석구석 영향을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성경의 모든 해석들이 다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진짜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는 자신들이 오히려 그 의미 있는 일들을 행하는 대신에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고 그 죄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결국 뭐가 되냐면은 네 인생 헛살았다. 네가 믿는 것은 신앙도 아니다. 그렇게 계속 믿어봐야 가는 건 지옥밖에 없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지. 그 절망 기억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절망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절망을 이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도록 가슴에 그 말씀이 찔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뿌리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 설교자를 그냥 아예 죽여버릴 정도로.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건한 신앙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 뽑고 파멸하며 무너뜨리며 부서뜨림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서 성경은 완악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강팍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강팍함과 완악함은 결국은 우리를 오해와 그 다음에 심판으로 데려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설교자가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뒷동네에서 빵 굽는 뒷동네에서 풀빵 굽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굴뚝 소재 알아다니는 사람까지 또 높게는 대통령에서부터 철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사상가다. 공부를 많이 하고 생각을 사색을 많이 한 사람은 좀 더 꼼꼼한 사상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식한 사상가가 되는 거예요. 신문 자주 못 보지만 슬쩍슬쩍 보니까는 그 기가 막힌 거 뭐 증인 살해하고 막 어디로 뭐 신출 규모라고 돌아다니는 그 친구 있잖아요. 뭐라 그런다네? 써놨는데 사람은 각기 자기 할 일에 충실하면 된다. 네?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일에 말을 나는 사람은 사람 죽이는 일에 다 충실하면 그게 인생이다. 그게 일기장에 나왔어. 그 사상을 그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죠. 근데 누가 가서 그거 고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논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똥꼬집이에요. 그거 붙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 그거 옳지 않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럼 까불지 마. 냅둬 이대로 살게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 속에 있는 본성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그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답 하나를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때? 교회가 뭐 어땠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못 만난다. 그래서 주위에 내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속세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난다. 뭐 남편이 속세기고 아니면 무슨 뭐 자식들이 속세기고 아니면 친구가 속세기고 아니면 뭐 부모가 속세기여서 말해요. 요즘 또 속세기는 부모들도 많거든요. 부모가 속세기여서 내가 주님을 못 만난다. 내가 이런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가가지고는 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만나주시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해서 은근한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어리석은 생각을 오늘 청산해. 오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만 고래고래 질러야지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요소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보배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친구 김경록인가 아무갠가 하는 그 친구는 뭐예요? 나도 이런 사상을 가졌다 이거. 어? 돈 버는 사람 돈 버는 일에, 여자는 여자할 일에, 살인하는 사람은 열심히 살인하는 것. 이것이 인생을 충실하게 사는 길이다. 그 말이 돼? 말도 안 되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걸 대견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좀 뼈아픈 얘기를 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만나는 것이 내 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 그랬는데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강하게 도사리고 있냐면은 내가 얼마나 대견한가. 내가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문제를 이로 기도 제목을 가지는 것이 쉬운 일인가. 나는 그런 것을 기도 제목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아, 대견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건 나중 문제고 우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한없이 자기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면 가소로워 보이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땐 그것이 가소로운 거지. 무슨 소리예요? 부서지려고 안 해요. 무너지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상과 틀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한 사람 설교를 안 들어요. 근데 말로는 자기가 무지무지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래. 말로 그러는 사람들 보고 진짜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개천에서 용이 났구나. 야, 이거 뭐 서울 시내 이 복잡한 세속적인 도시에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눈물이 맺힐 정도로 내가 너무너무 은혜를 사모하는 아이 그러냐. 자기 무슨 책도 있고 무슨 책도 있고 모두 읽고 한없이 감격했다. 그러냐. 약도를 그려달래. 그래서 또 열심히 약도를 그려줬지. 애들이 왔어요. 여기 딴 데 얘기하는 게. 그래가지고 왔는데 안 들어. 10분도 집중을 안 해. 허공을 쳐다보고 있어요. 허공을 한참 쳐다보다가는 땅을 쳐다봐요. 땅을 쳐다본다는 거는 이제 존다는 얘기를 좋은 표현으로 땅을 쳐다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는 또 막 열심히 덜덜 떨면서 기도를 해. 다 바람 잡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이제 그 후에 오래 지난 다음에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가만히 얘기를 하는데 해답이 나왔어요. 그 왜 말씀을 안 들었는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는 주의 종이라면 주의 종이라면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확확 살려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딱 종합해서 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당신이 과연 병든 자를 살리고 그렇게 귀신 들린 자를 확확 내쫓을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그 말을 잘 안 들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자기를 허물지 못하게 하는 빌미를 설교자들은 할 수 있으면 제공하지 말아야 되는데 곧 찾아내는 눈초리가 꼭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말씀 앞에 아, 나는 항복이다 하고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치 군대에 가면은 장관이 내무반 검열을 할 때 진짜로 검열을 하기 위해서 왔으면 야, 나는 참 깨끗하게 잘해놨구나 이러고 갈 텐데 그게 아니라 아예 들어올 때에 그 마음속에 원하는 바가 있었어요. 장관이 내무 검열 들어올 때 뭐하러 들어와요? 근데 군대 얘기만 나오면 열심히 우리 오직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뭘 찾으러 와요? 그렇지, 들어올 때서부터 평가를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어디 까뒤집고 뒤져보면 어디 잘못한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그것만 찾는 거인데 열심히 그러다가 뭐가 하나 딱 보이면은 99가지 올바르게 한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야 인마 저 뭐야 모포 9번째 모포 왜 각도가 삐뚤어졌어 그거 딱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모든 잘한 거 전부 다 소용없는 거야. 말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 얘기하면 감화력이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수많은 사람이 막 울면서 기도해. 그리고 말씀에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도 마음에 찔려. 근데 어때요? 왜 자꾸 말을 할 때 반말 비슷하게 말을 하냐 이게. 물론 그건 잘못된 거죠. 네. 반말 비슷하게 하냐 이게. 그렇다면은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 어쩌면 아마 그 불황자 출신일지도 몰라. 그러다가 어떻게 용케 회심해가지고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서 지금 저 목사가 됐는지 모르는데 교육을 그 정도밖에 못 받았다면 내가 그래도 대학을 나왔는데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있잖아. 그걸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막 나가는 것 같아요. 반대말도 안 쓰고 어? 저같이 반말도 안 쓰고 그 다음에 이건 나같이가 아니지만은 설교도 깨끗하고 그리고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 내용이 그리고 뭔가 열정이 없나 했더니 막 불꽃 튀는 열정까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막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다 괜찮아. 사람 생긴 것도 괜찮고 학벌도 있고 설득력도 있고 성령의 능력도 나타난 것 같고 열정도 있고 저거 봐 저거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하는 거 봐. 이야 이거 뭔가 있구나. 그렇지만 너무 지나쳐. 왠지 한쪽으로 약간 쏠린 것 같아. 그렇게 쏠린 거를 내가 계속 듣다가 나도 쏠리면 안 되잖아. 아, 뭐 이 얘기하다 보면 오늘 밤새워도 못해요. 그걸 찾는 거예요 이제 이걸. 먼저 털어서 찾는 거죠. 그래 설교 내용도 좋고 도저히 내가 승복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야, 정말 좋아. 정말 괜찮아. 다른 사람도 들려주고 싶어. 근데 문제는 뭐야? 아니, 저게 정말 내가 지금 느끼고 주위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감화가 정말 감화고 저 사람이 비판하는 것이 정말 잘못되고 저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이라면 근데 왜 교인이 30명밖에 안 모여? 이런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가 작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또 큰 교회 가서 그 사람이 만약에 큰 교회에서 그런 설교자를 만났다. 그럼 이제 어떤 핑계를 대겠어요? 어떻게 진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셨는데 이 사람들 들어온 거 보니까 이게 넓은 문인 것 같아요. 뭐 핑계는 한없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허물어지는 것들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의는 차려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면 무릎도 꿇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려면 주여 그리고 통성으로도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러면은 눈물도 좀 흘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이미 여기 깔려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보태기는 하지만 빼기는 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세우고 내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아르케어는 주시지만은 그러나 무너뜨리지는 마십시오. 파괴하지는 마십시오. 그거는 안 됩니다. 나는 저든 여태까지 설교 사역을 해오면서 제 설교를 들을 때 화가 난다는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아니 왜 화가 나? 그게 뭐야? 자기도 모르겠대. 그 모르는 게 지금 오늘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나치면은 맞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전하다 순교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정치적인 동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보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화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바가랴의 피까지 제단 사이에서 흘렸다. 그리고 죽었다. 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죽었어요. 가장 종교적인 도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그 도시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말이에요. 오히려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 그렇게 얘기 나오면은 창피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더 잘 받아들여요. 그것도 들을 때 한해서죠. 듣지 않으면 소용없고. 왜 그래요? 아예 자기는 백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예수를 믿는 여기에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살아온 길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참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난 모른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가마가 될 때에 선입견이 없이 말씀을 받아. 이게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아니 잘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내가 미안할 이유가 없죠. 근데 어때? 그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이 상실되고 있는 면들이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새로운 진전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있을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계속 벼랑으로 밀린다 이게 지금. 그럼 계속 밀면 난 떨어지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말하자면 그런 종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지막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허물어지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집회 참석하거나 책을 읽거나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얘기 잘 통한다고 그거 다 믿지 말라고. 잠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계속 허물어뜨려야지만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자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 안에는 개똥처럼 가진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 뭐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옮기는데 철칙이 있는데 지하실 교회는 안 되고 뭐 그다음에 뭐 2층 교회도 안 되고 단독 건물이어야 되고 뭐 별의별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모시는데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대를 나오고 외국에 가서 목회학 박사라도 한 사람이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게 뭐예요? 구조물이에요. 누가 세운 거예요? 인간이 세운 모든 구조물들이에요. 근데 어때요? 왜 사람들이 막 통성기도할 때 사람들이 그 통성기도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묵상기도 합시다. 그러는데 그거를 못 참고 혼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리지 않고는 못 베기는 그 이유들은 다 무엇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다 무엇이에요? 그게 뭐예요? 통성기도는 싫다. 묵상기도 갖고는 안 된다. 이런 틀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하고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안 맞아 떨어지니까 어때요? 가슴 속에서 말해요. 복받치는 어떤 그 설교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감 같은 것들이 떠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하는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으면 큰일 나요. 그것으로 신앙은 끝이라고요.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이고 내 안에 정말 얼마나 신비로운 요소, 좋은 의미에서 신비로운 게 아니라 기가 막힐 정도로 신비한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어서 내가 지금 내 자신에게 속고 있는지를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죽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누구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들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안 깨지고 7장으로 넘어왔다면 그 사람이 다 돌멩이 들고 스데반 쳐 죽일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많은 추억을 나눴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성령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 문제, 이방인 문제. 아, 다 무너졌는데,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대했는지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수리아 나아만의 이야기, 사렙다의 과부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복음이 이방에까지 전해지게 되고 그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미리 맛본 이방의 라합의 이야기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복음을 통해서 다 들었는데도 여전히 어때요? 오순절에 그런 성령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뭐가 남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이방인들하고 함께 밥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도 거기 미혹되는 거예요. 함께 앉아서 먹고 앉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안 먹은 척하고 입을 닦고 살짝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바울이 딱 본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바울도 너무했지. 뭐 그럴 필요가 있어. 대놓고 말해. 잘못됐다.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모든 유대인들을 혼돈케 만들었다. 복음과 율법에 의해서 관계를 분명히 해라. 그런 대가들도 그런 기제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아니라 그 잘나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도 없고 지금 종살이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나빠진 역사적인 자존심이에요. 그 시대의 사상과 사고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늘 말하지만은 이거 무슨 영호남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이거 크게 회개해야 돼요. 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죽을 때 유언까지 하는 걸 봤는데 뭐라고? 어느 지방 사람들은 우리 교회 장로를 세우지 말라. 그리고 꼴깍 그리고 죽었어요.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호적 없애자는 주의예요.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에요. 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저쪽이에요. 응? 응? 교회에서 이 벽을 못 넘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이 복음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데 절대 그러면 못 쓴다고. 그러면 못 쓰는 게 아니라 그건 그 자체로서 이미 열린교회 교인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복음 하나를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뭐 시대가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맨날 금요일날마다 땅바닥 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쪽 동네 사람은 또 저쪽 교회로 모이고 저쪽 동네 사람은 또 그쪽 교회로 모이고 잘 논다. 그게 뭐냐.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복음이 선포되면 세례요한에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하려 합니다.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면은 호남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만들려고 해도 안 돼요. 아, 경기도 사람이 와서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호남 사람 교회가 되냔 말이에요. 영남 사람이 와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어떻게 그게 호남 사람 교회만 되냐 이게. 또 어떻게 영남 사람 교회만 되냐 이게. 이게 충청도 사람 교회만 되냐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만들려고 해도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누가 가르쳐준 툴이에요. 가지고 있는 그런 틀들이에요. 그 틀들이 부서지지 않고 있으니까 복음도 다 거기 걸러서 여과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동남아시아 다 때려부수고 그 수많은 사람들 데려다가 그 나쁜 짓 하고 그랬을 때도 거기 기독교가 그 시대의 기독교가 다 용인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가 들어오는데 지금 그래서 일본에 있는 기독교는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아주 소수를 빼놓고. 어떻게? 기독교가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게 내부, 가만 내비두는 게 아니라 군국주의라고 하는 사상에 걸러서 통과되는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 안 들어오고 거기를 그러한 모든 사고와 타협한 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리라는 걸 기대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뭔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질의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 신앙이 들어와야지만 뽑고 파멸하고 부서뜨리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100번 양보합시다. 그러면 좋다. 이게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좋다. 그러고 봅시다. 그런데 그러면 원하는 게 뭐냐? 그럼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왜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마음속으로 원하는 거니까 그게 뭐냐? 이 얘기예요. 복음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해라. 그 대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은 건드리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이 만나지냐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나지느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원하는 이야기만 듣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러한 사고 자체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이념을 하나님과 대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여태까지 신앙생활로 해온 그 잘난 신앙의 경험, 그거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내가 옛날에 경험한 신앙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도 못 살아가니까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대의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생각이 잘못되면은 계속 영적으로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단에서 빠졌던 사람들이 이단 속에 있을 때는 뭐를 만난 것 같고 본 것 같고 그래요. 왜? 미혹하는 영들의 세계 속에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그릇된 체험들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체험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도 체험이에요. 체험이다. 아, 구타할 때 말이에요. 무당이 소나무가지를 붙들고 구슬 하잖아요. 전에 봤어요, 이거? 놓고 징을 치면서 북을 치면서 춤을 추는데 이게 뛴다고. 이게 뛰어요. 혼자서 뛴다니까요. 혼자서 뛴단 말이에요. 커퍼필드 와가지고 카퍼필드 와가지고 데이비드 카퍼필드 와가지고 그거 봤죠? 그 트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 신들린 사람이라고. 사람은 꼭 여자만 띄우되 남자는 안 띄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렇게 올리니까 공중에 붕 떠 있잖아요. 아무리 만져봐도 실오래기 하나 없어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런 체험은 어디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체험하던 사람이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와가지고 배견하지를 못해요. 결국은 신앙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을 느끼기 전에 결국은 어떤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하냐면은 그 이단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털어내는 작업을 겪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털어진다고.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성경 배우고 그리고 아무데나 가가지고 이 얘기 저희 주소 듣고 아무 책 이 책 저 책 보면서 마구잡이로 들어가지고 이 속에서 이게 들어가가지고 틀이 잡히기 시작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말하자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똑바로 섰는데 이쪽 엉치뼈가 옆으로 튀어나왔어요. 이 딱 들어가기만 하면은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맵시가 좋겠는데 어때요? 처음에 들어보낼 때는 처음에 이런 것들이 생겨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세월이 자꾸 지나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고치려고 하는데 고쳐지질 않아요. 버릇 같은 거 하나도 절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 버릇 하나를 고치는데 고통스러운 투쟁을 해야지만 버릇 하나 고쳐져요. 여러분 버릇 있죠? 저도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버릇이 있는데 그 고친데 자기도 의식을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편해요. 생각할 때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어떤 학생이 다리를 탈탈 떨면서 볼펜을 돌리면서 외워. 그래서 도저히 앞에 앉아서 책을 보는데 도저히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뭘 하냐 하면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 그래서 얘야, 이거를 다리를 떨고 이거를 돌리면서 그리고 한쪽 귀는 양쪽 귀에도 뭘 꽂았냐면 FM 음악을 꽂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니까 소리를 고래고래지는 거예요. 자기가 안 들리는 거지 지금 이 음악 때문에. 그리고 이러면서 수학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가만히 앉아야지만 집중이 되지. 그 이렇게 이걸 떠놓고 이거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풀리냐? 야, 80문제만 풀다 보면 다리에 알통배기겠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는요, 아저씨. 이렇게 해야지만 정신이 통일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 빼던지고 고요히 앉아서 백지를 딱 놓고 문제를 풀라 그러면은 오만 가지 잡동사니 생각이 다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근데 어때요? 그거 고쳐라. 그거 고쳐라. 근데 그 순간서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아주 어렸을 적서부터 심각하게 되면 입술을 이렇게 깨무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지금 34년 가까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걸 못 고쳐요. 근데 우리 아들이 또 그래. 그러니 뭐 그걸 책망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35년 동안 못 고쳤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긴 하지만은 아마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갈지도 몰라요. 입술이 이쪽이 약간 삐뚤어졌어요. 근데 그걸 그 별의별 방법, 껌도 씹어보고, 뭐 심지어는 뭐 반창고도 이렇게 붙여보고, 별거 다 했는데 결국은 안 돼요. 왜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게 가장 편해요.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이대로 사는 게 편한데. 그러나 이대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은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죠. 그런데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면은 내가 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데,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어지는 아픔 없이 뭔가 앞으로 돌진하면서 밀고 나가게끔 해주는, 쉽게 얘기하면은 생긴 대로 확확 밀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과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뚜렷한 표징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전에 청년부 할 때도 마찬가지. 거기서도 하여튼 제가 가는 곳마다 기도 제목은 좋은 기도 제목이 나와요. 저는 사람은 못 바꾸고 기도 제목만 바꾸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게 웃을 때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타도 어디서 배웠는지 선교사한테 배웠겠죠. 제 소망은 죽든지 살든 주님과 만나서 단판하는 겁니다. 근데 단판하겠다는 사람이 맨날 그 단판할 때 나와가지고 졸면서 무슨 단판이 돼? 그리고 어떻게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걸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너무나 조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허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제 우리가 만난 지가 여기서 뭐 제일 오래되시는 분이라 그래봐야 뭐 그저 한 10년 미만일 거예요. 저하고 10년 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은. 그리고 진짜 말씀으로 만난 거 그래봐야 뭐 3년, 5년, 2년, 1년, 아니 6개월, 3개월, 2개월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60년 되신 분은 오늘 안 나오셨는데 50년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살아오고 갖게 된 신앙의 체계와 그리고 여태까지 인생에 대해서 갖게 된 경험과 그리고 말씀을 보는 견해와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한 견해와 이런 모든 생각들이 항상 성경적이고 올바른 길로만 걸어왔다. 아니거든요. 얼마나 잘못된 것들을 많이 세워 올리고 그랬는데도 크고 자기가 가장 자랑하는 거. 나는 이제 인생의 역사와 신앙의 역사를 돌아볼 때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참 이거는 내가 보배처럼 생각한다. 그러는 거. 그러는 거. 사실은 그것조차도 어떤 때는 신앙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그 증거가 여기도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창녀여 기생이었던 여인 그런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술 피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왔어요. 돌멩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가장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술 팔고 몸 팔고 사기치면서 살던 사람이 어떻게 그 돌멩이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던지겠느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에 그 사람들이 복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거절하는데 장녀, 기생, 세리, 못된 놈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타락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는데 타락, 그들이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붙드는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일시에 허물었어요. 하나님이 허무시게 내버려 뒀어요. 허무는 건 내가 허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와서 허문다고. 살아가다 보면은 또 어떤 사람 별 사람들 다 많지만 그 사람은 죽어도 자기에 대해서 용서를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를 증오하는 사람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에 대해서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10년, 5년, 10년 교회에서 봤는데도 어느 동네에 사는지, 전화번호가 어딘지, 부모는 있는지, 형제가 누군지, 뭘 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지 도무지 모를 사람들이죠. 선저도 그저 실실 웃기는 하는데 일체 말 안 하는 사람들 있죠. 물어보면은 빙빙 돌리고 자꾸 물어보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그런 방어 기제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영적인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잘못된 자존심 같은 것들. 무슨 얘기냐면은 곧 죽어도 그 겹불은 안 찌겠다. 그게 누가 세워준 거예요? 자기가 세운 거예요. 자기가. 왜 얼어 죽어? 겹불이라도 쬐고 살아야지. 무슨 소리예요? 겹불 쬐고 살다 보면 장작 필 날도 있는 거지. 그런 거. 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것들을 보는 눈이 아주 날카로워. 그 날카로운 것 자체는 훌륭하죠. 훌륭하죠? 왜? 남들이 못 보는 거를 탁탁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성령에 의해서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릴 때는 그것이 말하자면 요긴한 칼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은 그냥 파괴도 안 되고 무너지지도 않고 잔뜩 살아있고 그런 논리만 살아있으면 그 칼을 휘두르면서 교회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 사람 죽이는 거예요. 말은 다 맞죠. 근데 어떻게 돼요? 말은 다 맞는데 그 말 다 맞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살고 사람들이 감화를 받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열심히 있죠.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 자체는 문제가 없죠. 근데 어때요? 그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어디서 나온 열심이냐면은 교회가 설교자가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신앙의 틀 속에서 교회가 굴러가고 신앙이 움직여야지만 열심히 발동하고 그 핀트가 안 맞으면 그 열심히 발동을 안 하는 게 그 열심이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심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이 속에서 무너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기제 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따라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은 결국은 그 열심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을 다치고 아프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그런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를 저는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가슴 뿌듯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 근데 뭐 자기는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을 하는데 가보니까 말 열린교회 사람들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아, 중요해요. 소중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러한 깊은 신앙의 세계 속으로 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이 박혀 있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비록 노골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향해서 돌멩이를 들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치우쳐서 과연 그럴까 그리고 돌아가는 것은 돌멩이를 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느냐? 변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5년 전에 여러분들이 처녀일 아니 5년 전에 혹은 10년 전에 그때부터 신앙생활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한번 가서 보세요. 그렇게 가가지고 쭉 한번 돌아보세요. 뭐 그거는 신학교에서도 똑같아요. 신학교 15년 전에 신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15년 후 지나니까 이제 뭐 여기에 소갈머리도 빠지고 주분머리도 빠지고 그리고 뭐 안경도 금태로 바뀌고 배도 나오고 얼굴에 살도 붙고 가다마이도 있고 뭐 승용차도 타고 다니고 뭐 아니면 이제 고생을 해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져서 얼굴이 딱 누렇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어디 가든지 그런 티가 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15년 전에 학교 처음 들어갈 때 받았던 그 인상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때 주야 그리고 그냥 그리고 좀 흥분된 상태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괜히 말을 해도 이러는 사람들은 지금도 15년이 지나서 교인 몇 명 놓고 그러고 다녀요. 그때의 신앙의 인격이 신실해가지고 오직 기도밖에 없다. 그러면서 점수는 F가 나와도 채플실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주여 하고 그야말로 방학되면 뭐 당연히 11조는 금식기도로 들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기도로 깝깝할 정도로 융통성도 없고 기도로 살던 사람은 15년 지났는데도 강대에서 그렇게 목회해요. 교인이 몇 명 몰이든지 그건 상관이 없이 하여튼 그렇게 목회를 해요. 그때의 성경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고 싶어하고 말씀 그러던 사람들은 지금도 설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설교할까를 고민해요. 그때 학교 다닐 때 교수 찾아가가지고 점심이나 먹자 그러면서 점심 다 먹여놓고 이쑤시개 주면서 학점 좀 올려주십시오 하던 사람들은 지금도 어디 가가지고 어느 노회 문 두드리면서 개척교회 했는데 그래도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당신이 이 교단에서는 제일 감화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치고 돌아다니면서 시멘트값 모으러 다닌다고. 그리고 그때 기도도 싫고 뭐 친구들도 싫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영어책이나 보고 있던 사람은 지금 10년 지나는데 여기 출판사 2층에서 교정 보고 앉았어요. 맨날 신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도 빠지면서 말이야 채플실 들어가서 피아노 두드리고 기타 두드리면서 노래 부르던 사람들은 지금도 또 그러고 다녀요. 그러고 그저 이 강대상은 허름해도 여기다 그냥 뭐 1200만 원, 2000만 원씩 주고 음악 세트 다 갖다 놓고 교인은 한 50명밖에 안 돼도 그거 두드리고 앉았다고. 안 바뀌어요. 그게 우리 얘기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한번 주위에 보세요. 여러분 10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 쭉 보세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 저렇게 변했더니 아니, 저기 김집사 맞아? 저게 박집사 맞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의 못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만 그렇게 했어요? 아, 웃음이 나와요, 그게? 그리고 어때요? 우리 자신도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응? 아니,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듣고도 왜 안 변하느냐.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왜 안 변하냐 그러는데, 말씀 많이 들은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고. 우유를 잔뜩 먹는데, 정수기에 통에다가 집어넣고, 예? 다 걸러내고 맹물만 빨아먹는데 그게 애가 살이 찌겠느냐 말이에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신앙의 경력? 내가 늘 얘기하지만 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얘기해요. 늙었다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할 때에는 경력이 문제가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막 자신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항복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요? 설교자가 열정에 불타는 것 가지고 나무라지 말라고요. 항복 받아내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제일 비참할 때가 항복을 못 받을 때예요.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기가 막히게 빠져가지고 항복 이렇게 하는 척 하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항복을 해야지만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결국은 새로운 자기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형성되지 않는 것이 발전만 안 하는 거면 괜찮은데 발전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감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체험을 구해도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깊이 감추어진 잘못된 자아를 드러내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이 부서지는 그러한 체험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토대는 흔들지 않고 그냥 등이 뜨거워지는 그런 행복한 체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찌해야 할까 하는 이 체험이 아니라 이게 웬 불이? 이게 웬 불? 아, 이게 웬 성령? 웬 행복? 이런 것만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그거 체험이 아무런 신앙에 도움을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사라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성령이 불 받고 말해요.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 뒤에서 시커먼 도장이 막 생겨나던 그 청년 가서 부동산 사기치고 감옥에 들어와. 아무런 도움을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불 때려 다니는 그런 오순절적인 그러한 말하자면 신앙생활은 이 고통하는 시대의 이 신앙의 한계에 대한 답이 안 된다고요. 그 실험해 보고 싶으면 가라고 난 안 말려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체험 필요 없는 그 얘기가 아니라 말하자면 말씀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그러한 체험들이 와야지만 하나님이 그 위에 세우실 거 아니에요. 어디다 세워요? 우리의 심사가 무엇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달동네에서 판자촌 딱딱딱 붙어있는 집 봤죠? 한 집에 5평, 6평밖에 안 되는 집. 그것도 8평짜리를 입주권 얻으려고 베니아판으로 7개, 8개 막아가지고 사기치면서 입주권 따내는 거. 그것도 또 하나에 또 몇백만 원씩 주고 또 사고 들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새까맣게 붙어있는 그 달동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각하. 우리에게 좋은 아파트 하나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지어주랴? 빨리 지어주십시오. 그래? 그렇지.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판자촌을 헐지 말고 지어주십시오. 어디다 줘요? 판자촌이 뜯겨나가고 민둥산이 드러나야지만 그게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틀을 죽어도 양보 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말이에요. 그 양보 안 하는 태도가 가히 필사적이라고. 필사적이에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요. 안 듣는 거예요. 그 안 듣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속에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기 싫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지어진 죄를 사해야만 합니다. 용서해 주어야만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번 주만 넘기면 저런 도전은 없겠지.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만 뭐 수십 개월 동안 설교할 수 있겠는, 뭐 그런 사람도 있을지만은 그럴 수 있겠느냐 이게. 5년 전에도 그 기도 제목, 4년 전에도 그 기도 제목, 3년, 2년, 올해도 그 기도 제목이고 내년에 또 바뀔 때도 그게 내년에 또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마음속으로 내 이 기도 제목이 어찌하여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디 행하실까, 그런 고민은 안 해요. 왜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덜 아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너져야 하는 것들을 무너뜨릴 때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과 그 무너지게 될 때 내가 의지할 곳 없이 되어버리는 그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 이런 것보다 훨씬 견딜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부흥을 이야기하고, 각성을 이야기하고, 요한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설교를 평가하고,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내가 이러한 이 시대에 잊혀져가고 있는 신앙의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 안 하는 이것들을 내가 가치 있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내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이만해도 보통 사람하고는 틀리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야. 봐라. 내가 저런 완전히 이 요새 유행하고 있는 설교하고 각도가 다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감사해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하고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됐어 됐어,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 쓸만해. 누가 누구에게? 자기가 자기 자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보고 다 저렇다 웃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거미줄같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구조물들이 말이에요. 이 안에 가득 도사리고 있어서 그것들이 복음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그러한 집들을 우리 속에 지어서 새로운, 말하자면 이런 그 스데반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이렇게 변화되어져가는 이런 사상들 말하게 가져다주는 이 일에만 실패하게끔 하는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나 이 사람들이 오순절에 한번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모든 게 다 무너졌냐? 아니에요. 중요한 것만 무너졌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방인의 문제 같은 거 남아있었잖아요.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서 나중에 무너지는 거죠. 우선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런 큰 가닥이라도 먼저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 거죠. 무너지지 않고 그것이 계속 살아서 남는 거죠.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을 깊이 봐야 됩니다. 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속에서 스데반과 같이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착각을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의 이 그림자를 이 마음에 이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급기야는 돌멩이를 집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 스데반이 아니라 스데반을 순교케 했던 사람들의 심경이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이해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때 비로소 조금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제네바에 목회할 때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올라오는 설교자가 없듯이 모든 교인은 설교를 들을 준비를 하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뭐예요? 본문을 미리 읽고 오고 외우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마음을 비우고 주님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 그 말씀으로 내가 기꺼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꺼이 내 자신의 잘못 심겨진 것들이 뽑힐 때 아프더라도 내가 그것을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영적으로 깊이 준비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여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집회도 많이 했는데 집회 때는 좀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집회 때 은혜를 받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하던 대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들 놓고 똑같이 하는데 집회 때 은혜 받는 이유는 뭐예요? 준비해요. 뭐라?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옵소서. 비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때요? 매주일 반복되고 수요일마다 반복되니까 그런 기도 거의 안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세월만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고 싶다 뭐 이런 기도 제목은 결국은 아득히 먼 제목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비참한 일들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 속에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말하자면 이런 백성의 장로들이나 이러한 백성의 장로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과 같은 말에 그러한 어떤 그 요소들이 내 안에 아주 굉장히 강하게 그것을 가르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죄의 법이라 그랬어요. 법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도로변에다 차를 세우면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오른다. 법이 딱 한번 세워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차 보이질 않아요. 요새는 불법 주차가 보이지 않아요. 왜? 하나 딱 붙이고 가면 일당이 아니지 며칠 일당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렇게 법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삶 속에 침투해가지고 영향을 미치면서 막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의 역사. 그런 방어 기제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면서 살아가도 그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방어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계속 가만히 있는 것이냐 그것이 어떻게 싹시 나고 잎이 피고 열매 맺고 그 씨가 떨어져서 다시 또 새끼를 치고 하면서 막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감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들은 막 길같이 자라나고 복음의 씨앗은 결국 묘목처럼 자라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삶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에 대한 것이 아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도전한 게 예수를 믿고 영혼은 거듭났는데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만 대입됐을 뿐이지 예전에 그 꿈이 지금도 그 꿈이에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면 속에서 참다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제동 끊임없이 제동 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아픕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영적인 삶 속에 은혜 체험의 한 요소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참답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참답게 진리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과 더불어 싸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건데 제가 요즘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인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죄송한데 한참 제가 신앙의 체험을 깊이 갖게 됐을 때 한편의 설교를 위해서 30시간 드렸어요. 잠자는 시간 말고 30시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급격하게 삶이 바뀔 수 있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내가 뭔가를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갸륵하게 여겨주시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일은 충성을 다하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의 준비를 간절히 하고 와보세요. 심지어는 금식까지라도. 여러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참다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은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스펄전이 신앙에 있어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바르게 선포되며 그것이 충분히 들려지면은 그러면 마음이 찔리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붙들고 우리가 바뀌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향해서 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아닌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다면은 그러면 첫째는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나 듣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되냐면은 그것이 맞든지 안 맞든지 난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깊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찔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위에서는 그 찔리는 찔림이 말씀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찔림이 되지 않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엎드려지는 찔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면은 말씀이 나를 흔들고 허물 때 이를 악물고 참으리라. 그리고 무너지게끔 나를 개방하리라. 그런데 그 설교가 들릴 때 저 사람이 내 깊은 속을 뭘 알겠어 이러면 이제 일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무너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만큼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다 무너지지 못해서 일부 무너지신 분들 있죠. 아멘? 그래요. 그 일부 무너진 것만큼 행복한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어때요? 더 무너지면 맞아요. 마지막에 다 무너지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오늘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성찰이 없다면 기도 제목 내놓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 제목 내놓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내놓는 것을 저는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 제목에 합당한 삶을 우리들이 먼저 살아야 되지 않느냐. 말씀 앞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자신을 대견스럽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부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 자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가난하고 절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저런 경건서적 같은 것도 읽으면서도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부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사바나롤라 같은 사람을 사모하다니 정말 누구 좀 봐 이 책을 읽다가 화났대 누구 좀 봐 이 책을 읽으면서 졸았대 근데 나는 은혜가 되는 거야 내가 딴 사람하고 틀리지 않겠어 너 같은 애 없다 아무 유익을 우리에게 못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갈 수 있는 많은 교회를 버리고 그렇게 오늘날에 우리들이 되게 좋아하는 많은 메시지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열린 교회를 갔다 그랬는데 갔는데 과연 가니까 소득이 있디 말할 때 무슨 말 하시겠어요? 제가 보니까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뜻을 세우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항상 사모하듯이 주님 오직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의 참된 이치를 내가 깨닫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참되고 진실한 고백이라면 말이에요. 말씀이 다가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찌르고 그 찌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걸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들어도 들리는데 소리로 들리지 내용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픈되어 있으면 무심코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비수와 같이 날라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찔려서 그 다음에 뭔가 말씀이 다가오면서 내 삶에 있어서 고질적인 부분을 흔들기 시작하면은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노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래요? 그렇게 말씀이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속사람을 흔들 때에 아, 올 것이 오는구나. 이거를 기다려서 내가 얼마나 오랜 동안 기도하며 참았던 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기다린 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흔들면서 아픈 걸 기다린 게 아니라 웬 불, 웬 성령, 웬 체험 이걸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불, 그 성령, 그 체험 그런 것들이 참된 것들일 경우에 더 수준 높은 것들일 경우에 먼저 어떻게 돼요? 패하고 흥함을 받는 거예요. 무너지고 절망을 했어요.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무너진 거예요. 막 흔들었어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이 사람들을 막 흔들었어요. 흔들다가 결국은 우두두둑하면서 그저 뿌리채 뽑혀갖고 무너진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붙들고 살아갈 아무것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 밤에 가만히 묵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끝나고 나면 1시간 이내에 1시간이 뭐예요? 20분 이내에 다 사라져서 어디론가 가요. 근데 다 불바대가 되고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마음 생각나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2장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으면서 묻는 말이 형제들이요. 아이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술에 취한 사람들하고 또 어떻게 형제가 돼? 아 갑자기 또 술에 취했다 그러더니 또 지금 또 형제래. 형제들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말이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그리고 세워지는 것, 그 우리들이 흔히 사모하는 그 기이하고 놀라운 말하자면 신앙의 체험과 수준 높은 영적인 그 체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진수들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런 신앙의 영적인 체험들,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움직여놓고 우리들이 꿈꾸는 삶을 살게 하는 근본적인 변화의 동인이 되는 그 놀라운 체험들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깊은 신앙의 체험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 소망이 자꾸 채워지지 않자 자기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닌가, 그런 회의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좀 악한 경우이고 그렇진 못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뭐냐면 생각은 옳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시 개가 토했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그 누웠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편안히 사는데 근데 결코 다시 돌아가도 그런 속에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고 홍해를 뒤에 놓은 사람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흔드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잘못 심겨진 것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리지옵소서라고 하면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깎고 부수기를 원하는 그런 깊은 결단과 각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참다운 변화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원하는 것이, 그거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책들을 좋아하고 어떤 사상들에 심취해 있는지를 가지고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들을 평가절상하거나 평가절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나 사상이나 그런 견해나 신앙에 대한 사고나 이런 것들이 소중한 것은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니까 그토록 역사가 흐느끼면서 구약의 시대부터 그런 메시지가 들리기를 사모하면서 아브라함도 죽어간 거예요. 이삭도 죽어갔고, 응? 야곱도 그 소망 갖고 죽어갔고, 다윗도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흐느끼면서 기다리던 그 놀라운 사건이 성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찔리고 이를 갈고 결국은 돌멩이를 들어서 그 스데반을 죽였을 때 그것은 스데반을 향해 던진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던진 돌이고, 말씀을 향해 던진 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던진 돌이었어요. 그렇게 되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성품과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가장 자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허물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처참하게 무너뜨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흔들리면은 주님 더 세게, 더 강하게, 더 빨리 흔들어서 주님 저의 고통 같은 것들은 보지 마옵시고 하나님 오늘 저녁에 끝장을 내주시옵소서, 흔드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렇게 흔들리다가 죽는 것이 낫지 이것을 내가 그대로 문제로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보십시오, 실패투성이 내 인생길, 이게 바로 이겁니다. 내 속에 무너지기를 싫어하는 것들을 부여잡고 그것을 섬기면서 살아온 인생이 바로 실패로 얼룩진 과거의 인생의 역사, 다시 돌아가서 살고 싶지 않은 그 40년, 50년, 20년, 10년, 30년의 세월, 그게 바로 이건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치 어린아이에게 좋은 약을 먹이는 것처럼 사정 보지 말고 무너뜨리시옵소서. 주님,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십니까? 제가 아프고 고통받는 거 그런 거 개의하지 마시고 꺾어버리세요. 단숨에 오셔서 무너뜨려버리십시오. 그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말 안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로 알아들으셔요. 그게 그 기도라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뭘로 다가와요? 뭘로 다가와요? 아니, 뭘로 다가와요? 말씀으로 다가와요.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다가와서 말씀 그 자체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날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아 여기 뭐 복음이 있는데, 그거 똑같은 거지만 그 사람들은 돈으로 바꿨고 우리는 고통 없는 안일함으로 바꾼 것밖에 더 됐냐. 결국은 관념에 유의만 하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 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짚고 넘어가는 것이 교회에 정말 절박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고통스럽게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자신을 기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여기면 받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의 최선의 정책은 정직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톡 깨놓고, 톡 깨는 게 뭔지 난 모르지만 하여튼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주님 이거는 무너져야 될 겁니다. 근데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무너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너질 수 없다면 무너지지 않는 것을 안고 살아가는 아픔이 무엇인지라도 좀 내게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차라리 소망이지 그거 덮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은 어찌든지 말씀을 통해서 본질적인 데 다가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세요.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자기밖에 몰라요. 겉으로 이렇게 다 웃고 다니고 허여 누런 옷 입고 다녀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알겠어요? 알긴 뭘 알아요? 100분의 1도 아는 사람 없어요. 그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 있어요. 그거 있다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정말 여러분 속에 참된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은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른쪽 어깨를 치시든지 머리를 쓰다듬든지 왼쪽 어깨를 치든지 엉덩이를 치시든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거기가 아니라 거기 그 은밀한 거 그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거 거길로 다가가서 그거를 놓고 얘기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핵문제 얘기하자니까 핵문제는 얘기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툭툭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자꾸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건드려 주실 때만 감격과 회개가 왔어요.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를 짚고 두들기면서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화나는 일도 없었지만 감격도 없었어요. 참담한 회개도 없어요. 근데 나는 슬픈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만 하고 가는 것 같아도 다 알거든요. 눈 보면 알잖아요. 제가 지금 뭘 말하려는지 다 알죠. 다 알아요. 근데 뭐냐면 벌써 이게 열 달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들어봐야 몇 편이나 들었겠어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비껴갈 궁리를 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언뜻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언뜻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도 어떤 것들이 찾아오냐면은 내가 이렇게 꼭 이렇게 내가 지금 당장 나는 이미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원할 때마다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어떤 그 말하자면은 그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성경의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 어렵게 끌고 가는 것이 결국은 수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냐 그런 유혹이 스스로 되어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뭐였죠? 유혹받는 건 죄가 아니라 그랬죠. 유혹받는 제가 유혹에 스쳐가는데 난 즉시 그 유혹을 미워해요. 아멘? 예, 네,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그것을 느끼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낄 때 나도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것이 새벽기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나오고 금요 철학에도 열심히 안 나오는 것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의 해결들을 그렇게 자신의 시각에서 보면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 교묘하게 감추어진 방어의 기제들을 이끌어올리면서 그 말씀의 빛을 받으면서 거기서 그것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서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이러한 추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추구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말하자면은 숙명론적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마치 어때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한두 사람에게만 허락되었던 아주 특별한 사건인 것처럼 내가 어차피 목사가 될 것도 아닌데 뭐 크게 만나서 뭐 하겠어, 조금 먹고 조금 살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은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답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된 기쁨이 없고 참된 승리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랬을 리는 전혀 없지만 저 같은 사람을 믿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통해서 불이라도 떨어뜨려가지고 열린교회에 폭탄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거다, 그런 꿈 가지고 있으면 나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니까 꿈을 깨세요.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여러분 3년 못 있어서 교회 다 떠나고 말 거예요.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져서 터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싫고 사람들 많이 데려올 테니까 그 사람들이나 박살을 내주시옵소서. 안 된다는 거예요. 꿈꾸게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힘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분 거의 없겠지만은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정직함과는 상관이 없이 하늘에서 폭탄 같은 것이 떨어져가지고 유례에 없는 어떤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 꿈을 깨라는 거죠. 부흥은 한 번도 그렇게 온 적이 없어요. 말씀이 들려지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말하자면 교회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장엄한 깨어짐들이 여러분 자신 속에서는 왜 안 일어나는가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뇌해야 돼요. 그것이 결국은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말하자면 나아가는 길이라. 결코 그 길을 지나치고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지만 깨어지지 않는 우리 자신의 이 강함과 그리고 휘어져도 부러지지 아니하려고 하는, 부러질지언정 휘어지려고 하지 않냐는 이 엄청난 우리 자신도 꺾어낼 수 없는 이 무거운 그 짐들, 이 강함들 하나님 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수많은 잘못된 말씀을 향한 방어 기제들을 보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인하여 슬퍼하고 그리고 가슴을 치며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내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이 저녁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무너져야 될 것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냥 갖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그 무너뜨리지 않는 것을 인하여서 오히려 안심해하고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소원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고 감히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도가 종이 드려야 할 기도이옵나이다. 이 말씀이 주의 종이 들어야 할 말씀이옵나이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옵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들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